나 요즘 연애한다. 다시 태어난 것 같아. 너무 예뻐 죽겠어. 귀여워 죽겠어.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의리 없는 날 용서해. 너를 배신한 것 같아. 너무 좋아 죽겠어. 재밌어 죽겠어. 나 이제 연애하러 가야 할 시간이야. 운명이라는 게 참 맘대로 안 되더라. 나 이럴 생각 딱히 없었는데 혼자인 게 싫진 않았는데. Losers, 난 너희랑은 달라졌어. Losers, 말해줘봐야 모를 거야. 진짜 좋은데, 정말 좋은데,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. Hey, losers,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야. 살아볼 만한 것 같아. 널 가진 내가 좋아서 그래. 네가 예뻐서 그래. Oh my love. 나 요즘 연애한다. 운명을 만난 것 같아. 느낌이 좋은데, 예감이 좋은데, 이 남자 왠지 좀 다른 것 같은데. 의리 없는 날 용서해. 조금 바빠질 것 같아. 만나제 귀찮아 죽겠어. 나 진짜 연애하러 가야 할 시간이야. 운명이라는 게 참 맘대로 안 되더라. 나 이럴 생각 딱히 없었는데 혼자인 게 싫진 않았는데. Hey losers, 난 너희랑은 달라졌어. Losers, 말해줘봐야 모를 거야. 진짜 좋은데, 정말 좋은데,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. Hey losers,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야. 살아볼 만한 것 같아. 널 가진 내가 좋아서 그래. 내 가진 네가 예뻐서 그래. Oh my love, my love. 나는 오늘 널 기다리는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. 내 맘처럼. Hey losers, 이제 너희랑은 달라졌어. Losers, 말해줘봐야 모를 거야. 진짜 좋은데